장미가 봄맞아 다시 핀다고 지나가 버리 그 시절이 또 다시 돌아오리요. 슬프고 괴로운 일 많아서 잠 못 들고 술을 마셔도 말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 얄미웠지만 그래도 그 사람 못 잊어 이 밤을 새웁니다. 겨울에 얼어붙은 강물이 봄맞아 또 흐른다고 흘러가 버리 그 옛날이 또 다시 돌아오리요. 내 품던 담배 연기 속에 내 사랑아 다시 피어라. 말없이 가시님이 되돌아오리요. 마는 그래도 그 사람 못 잊어 이 밤을 새웁니다.